조를 울리며 마차는 간다. 마차는 간다. 저 산골을 돌아서 가면 내 고향이다. 이뎌 어서 가자, 이뎌 어서 가자. 구름이 둥실대는 고개를 구불구불구불 넘어간다. 말방울 흔들며 마차는 간다. 깃발을 날리며 마차는 간다. 마차는 간다. 아, 안개 날인 강변을 끼고 내 고향 찾아. 이뎌 어서 가자, 이뎌 어서 가자. 송아지 울고 있는 벌판을 구불구불구불 넘어간다. 말방울 흔들며 마차는 간다.